rằng Hà răng ăn bộ ăn đồ Chưa Khóc thế mang đi sợ đồ Chưa Nè in sơn khủng bê kê khôn bố그런 사랑을요 가슴 뜨거운 사랑 당신 내 인생 최고의 역사 장미라고 부를까 꽃보다도 아름다운 나의 사랑 바람만 놓아도 곁에만 있어도 내 인생을 그대에게 걸고 싶다 아무런 이유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을요 가슴 뜨거운 사랑 당신 내 인생 최고의 역사 아무런 이유 조건 없는 사랑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랑을요 가슴 뜨거운 사랑 당신 내 인생 최고